또 반복해 널 피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긴 고민해가 보는 문제 속이 매연아 위로 미로 속에 갇힌 길이를 방망쳐 만만한 기다줘도 못해는 막년 기다리기만 할뿐싹싹 눈이 내게 다가붙여줄게 girl 우리 처음 만난 때처럼 풋풋하던 그때처럼 이런 저런 너와 내 사이에 끊쳐 생각지마도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에 사는 접어두길 바래 오늘 연락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고 날 갖고 노는 건지 이게 사랑이 맞는 건지 하루에도 12번 더 헷갈리고 12번 갖고 놀던 장난감 너 무엇을 원했냐고 되물어봤어 달콤하면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쉽게 녹아버린 솜사탕 이젠 나도 막지 못할 것만 같아 어서 날 잡아줘 떠나가기 전에 소중하지만 yeah 누구도 네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걸 I know you know oh, 그냥 조용히 날아나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마지막 인사를 접어두길 바래 오늘 단 하루 밖에 I don't wanna be without you girl I wanna be your man 가지 않고 가 oh, I love you I need you girl oh, baby baby baby 조금 어색하지만 서로 Base.